우리 공화국을 인민의 꿈과 리상이 현실로 꺾이는 사회주의 강국으로 일도세우시기 위해 숭고한 인민사랑의 길을 걷고 떠오르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남조선 각계가 격찬하고 있습니다. 각계층 단체들은 홈페이지들에 김정은 위원장께서 국가활동에서 항상 인민을 강조하시고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내부 과제들의 모든 것을 집중시키시는 것이 주목된다. 김정은 위원장께서 경제, 민생 분야에 대한 현지 지도에 주력하고 계시는 것은 핵능력을 충분히 과시하였다는 판단에 따라 경제 발전을 일으키시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등의 글들을 올렸습니다. 통신 신문들은 김정은 시대에 대한 뒤에 친숙하게 다가가시는 정치, 인민지향적인 현지지도 등의 제목으로 끝없는 인민사랑의 길을 걸으시는 경의하는 원수님의 협력활동 소식을 대서특필했습니다. 각계층 인민들은 우리 교리에게는 민중을 위한 정치를 펼쳐가시는 또 한 분의 시세의 애국자이신 김정은 위원장께서 계신다. 북 주민들이 김정은 위원장을 사랑의 화신, 당과 군대와 민중의 최고 용도자로 높이 칭송하고 진심으로 따르는 것은 너무도 응당하다고 격찬하고 있습니다.